이찬이의 일기 2016년 9월 10일 날씨 맑음 제목 택배 할매가 한국에서 택배를 보내주셨다. 호비도 있고 감기약도 있고 한복도 있고 멸치도 있고 엄청 많이 보내주셨다. 꼭 선물 상자 같아. 나는 할매한테 참 고맙다. 그리고 할매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유찬이의 열기 끝. 또박또박 이야기 핀레이의 멋진 실수. 글 줄리아 도널드슨, 그림 게리 파슨스. 등장인물 핀레이, 선생님, 루시, 그리고 강아지. 핀레이의 자리는 어항 바로 옆이었어요. 핀레이는 그곳에서 어항 속의 물고기를 쳐다보는 게 좋았어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훨씬 재밌었지요. 어항 맨 아래쪽에는 조그만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하지만 물고기가 다리 밑을 통과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핀레이가 보고 있지 않을 때 들어가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지요. 바로 그때 큰 물고기가 다리 근처로 헤엄쳐 왔어요. 와, 드디어 다리 아래로 지나갈 건가 봐. 핀레이가 작게 속삭였어요. 그때 선생님이 준비물을 알려주었어요. 내일은 자연학습 탁자를 꾸밀 꽃을 한 송이씩 들고 오세요. 꽃이라면 뭐든지 다 괜찮아요. 핀레이는 여전히 어항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물고기는 다리 위로 헤엄치고 있었지요. 핀레이, 방금 선생님이 한 말을 들었니? 물론이에요, 선생님. 핀레이가 눈을 굴리며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런데 물고기 좀 그만 쳐다볼래? 자, 다들 어제 선생님이 한 말을 잊지 않았지요? 다음날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러자 아이들은 가방 속에서 꽃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셀리는 수국을 가져왔어요. 데이비드는 장미를 가져왔어요. 진딧물이 잔뜩 붙어있는 시든 장미였지요. 루시는 펜지를 가져왔어요. 또 선생님에게 줄 꽃다발까지 따로 준비해왔지요. 선생님은 병에 물을 채워 자연학습탁자 위에 놓았어요. 이제 여러분이 가져온 꽃들을 여기에 넣으세요. 아이들은 각자 가지고 온 꽃을 들고 줄을 섰어요. 셀리는 수국을, 데이비드는 시든 장미를, 루시는 펜지를 꽂았지요. 그때였어요. 선생님, 핀레이 좀 보세요. 루시가 다급한 목소리로 선생님을 불렀어요. 선생님이 핀레이를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핀레이가 밀가루처럼 보이는 하얀 가루를 병 안에 쏟아붓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핀레이,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선생님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제가 가져온 것을 물속에 넣고 있는 건데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말을 어떻게 들은 거니? 꽃을 가져오라고 했잖아, 핀레이. 선생님은 결국 병에 물을 갈아야 했어요. 핀레이는 다시 물고기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작은 물고기가 다리 근처를 헤엄치고 있었어요. 자, 어서 다리 밑으로 헤엄쳐봐. 핀레이는 작은 물고기를 응원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내일은 자연학습 탁자를 꾸밀 수 있게 견과류를 가져오세요. 견과류는 호두, 밤, 도토리 같이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나무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핀레이는 작은 물고기를 보고 있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핀레이, 선생님이 한 말을 들었니? 그럼요, 선생님. 핀레이는 눈을 또르르 굴리며 대답했어요. 과연 핀레이는 선생님의 말을 정말 잘 알아들었을까요? 좋아. 그런데 핀네이, 물고기 좀 그만 쳐다볼래? 자, 오늘도 모두 잊지 않고 가져왔지요? 다음 날 선생님이 물었어요. 아이들은 힘차게 대답하며 손을 번쩍 들었어요. 셀리는 호두를 가져왔어요. 데이비드는 실에 꿴 도토리를 가져왔어요. 도토리 놀이를 하다 거의 부서진 것이었지요. 루시는 코코넛을 가져왔어요. 또 선생님에게 줄 땅콩 한 봉지도 따로 챙겨왔지요. 그럼 이제 가져온 열매들을 모두 자연학습 탁자 위에 올려놓으세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셀리는 호두를, 데이비드는 부서진 도토리 장난감을, 루시는 코코넛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때였어요. 선생님! 선생님! 피네이 좀 보세요. 루시가 호두갑을 떨며 선생님을 불렀어요. 이게 뭐야, 핀네이? 선생님이 물었어요. 선생님이 단단한 것을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아빠한테 말씀드려서 얻은 거예요. 핀네이가 대답했어요. 핀네이, 선생님은 이런 쇳덩어리가 아니라 단단한 열매를 가져오라고 한 거란다. 선생님 말을 잘 들었어야지. 아무래도 물고기를 그만 쳐다보는 게 좋겠구나. 선생님은 핀네이를 꾸중했어요. 좋아, 이제 강당으로 가서 연극 연습을 하자꾸나. 선생님이 말했어요. 핀네이의 반은 자연에 관한 연극을 할 계획이었어요. 연극에서 몇몇 아이들은 가면을 썼어요. 셀리는 데이지꽃 가면을, 핀네이는 토마토 가면을 썼어요. 태양 역을 맡은 데이비드는 노란색 가면을 썼지요. 또 어떤 아이들은 빗방울 역을 맡았어요. 그 아이들은 자기들의 팔에 긴 종이 리본을 매달았어요. 긴 리본이 바로 빗방울인 셈이지요. 루시는 자연의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루시는 손에 마술지팡이를 들고 다른 아이들에게 명령을 하며 대장 노릇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잠시 뒤 아이들은 연습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왔어요. 선생님은 핀네이의 자리를 어항에서 떨어진 창문 옆으로 옮기게 했어요. 핀네이가 고개를 돌리니 창문 밖에는 학교 지붕을 고치느라 설치한 공사용 발 버팀대가 보였어요. 인부들이 그 버팀대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지요. 그런데 한 아저씨가 먹던 샌드위치에서 조그만 빵 조각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그걸 본 새 한 마리가 빵 조각 쪽으로 통통 뛰어가기 시작했지요. 작은 새야, 힘내. 핀네이는 새를 향해 작게 속삭였어요. 그때 선생님이 또 아이들에게 준비물을 알려주었어요. 자, 내일은 나무의 이불을 가져오세요. 나뭇가지도 좋고 나뭇잎도 좋고 나무에 있는 거라면 어떤 것이든지 좋아요. 하지만 핀네이는 창밖의 새를 쳐다보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핀네이, 선생님이 한 말을 들었니? 선생님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무에 있는 걸 가져오라고요? 핀네이가 대답했어요. 그래, 맞아. 그런데 핀네이, 창밖 좀 그만 쳐다보렴. 다음날 선생님이 교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아이들은 핀네이의 책상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떠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선생님! 핀네이가 강아지를 데려왔어요. 루시가 소리쳤어요. 핀네이는 팔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있었어요. 핀네이, 학교에 애완동물을 데려올 수 없다는 걸 몰랐니? 선생님이 물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나무에 있는 걸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집은 나무에 강아지를 메어놓거든요. 핀네이가 말을 마치자 강아지가 요란스럽게 짖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나무와 직접 관련된 것을 가져오란 말이었지. 선생님 말을 좀 집중해서 들으렴, 핀네이.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강아지를 데려가려고 핀레이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지요. 선생님은 할 수 없이 다시 교실로 돌아왔어요. 강아지는 자연학습 탁자 위에 올라가 창밖의 인부들을 보고 사납게 지저댔어요. 그 바람에 꽃병은 엎어지고 견과류들은 바닥 여기저기 흩어져 떨어졌지요. 강아지를 내려놔라, 핀레이. 선생님은 이렇게 말한 다음 탁자 위와 바닥을 모두 치웠어요. 강아지는 계속해서 인부들을 보고 짖었어요. 그러자 핀레이는 외투를 가져와 자연학습 탁자 밑에 깔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니, 핀레이? 선생님이 물었어요. 강아지 잠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핀레이가 대답했지요. 책상 아래의 외투에 엎드린 핀레이의 강아지는 더 이상 짖지 않았어요. 자, 이제 다른 반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준비한 연극을 보여줄 시간이란다. 선생님이 말하자 아이들은 모두 가면을 꺼내 썼어요. 셀리는 데이지꽃 가면을, 데이비드는 태양 가면을, 핀레이는 토마토 가면을 썼지요. 그때 강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핀레이의 토마토 가면을 보고 또다시 짖기 시작했어요. 강아지가 토마토 가면이 싫은가 봐요. 이 가면이 날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핀레이가 말했어요. 그럼 지금은 벗고 있으렴.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 쓰면 되지. 선생님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그런데 핀레이가 토마토 가면을 벗자 강아지가 가면을 낚아채더니 입에 물고 찢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선생님은 무척 화가 났어요. 강아지를 묶어놔야겠다. 줄을 가져온 선생님은 강아지를 핀레이의 책상 다리에 묶었어요. 핀레이는 토마토 가면을 다시 만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물감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릴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자자, 시간이 없단다. 어서 강당으로 가자꾸나. 선생님은 물감통을 어항 위 선반에 얹어놓은 다음 핀레이의 손을 붙들고 강당으로 향했어요. 결국 강아지만 혼자 교실에 남게 되었지요. 잠시 뒤 공사장 인부들이 지붕에서 무언가를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온 교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에 놀란 강아지가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죠. 하지만 쾅쾅거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고 점점 커지더니 벽에 달린 선반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덜컹덜컹 선반은 흔들리고 또 흔들렸어요. 그러다 쿵 소리와 함께 물감통이 옆으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곧 물감통에서 붉은 물감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지요. 한편 아이들은 강당에서 연극을 하고 있었어요. 꽃이나 과일 역을 맡은 아이들은 무대 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요. 루시는 화려하게 장식한 의자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 의자가 바로 여신의 왕자였거든요. 빗방울이 뚝뚝. 루시는 이렇게 말하면서 들고 있던 마술 지팡이를 흔들었어요. 그러자 빗방울 역을 맡은 아이들이 무대로 달려나와 팔에 두르고 있던 리본을 흔들었어요. 비가 꽃과 과일들 위로 내리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였지요. 데이비드는 태양 가면을 쓰고 무대 위로 걸어 나와서 식물들 옆에 뻣뻣하게 서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식물들아, 자라라, 쑥쑥 자라라. 루시가 외쳤어요. 그러자 꽃이나 식물 역을 맡은 아이들이 웅크렸던 몸을 펴기 시작했어요. 물론 핀레이도 몸을 폈지요. 그때 토마토 가면에서 붉은 물감이 흘러내려 옷을 버리고 말았어요. 개 짖는 소리는 점점 더 요란해졌어요. 식물들아, 더 자라라. 루시도 더 크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꽃과 과일 역을 맡은 아이들이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토마토는 갑자기 쑥 자랐어요. 그런 다음 무대 밑으로 뛰어내려가더니 강동을 가로질러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죠. 루시는 엄청 화가 났어요. 선생님도 핀레이의 뒤를 따라 나갔어요. 선생님이 핀레이를 소리쳐 불렀지만 핀레이는 전혀 듣지 못했어요. 핀레이는 허둥지둥 교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강아지는 이제 인부들을 보고 짖는 게 아니었어요. 어항을 향해 짖고 있었어요. 짖고 짖고 또 짖었지요. 핀레이와 선생님은 무슨 일인지 살펴보았어요. 선반 위에 물감통이 옆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붉은 물감이 흘러나와 어항 속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어서 물 한 병만 가져다 주렴 핀레이. 선생님은 얼른 물감통을 들어 책상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는 그 물을 이용해 어항에서 큰 물고기를 건져냈죠. 핀레이는 선생님 곁에서 이 광경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아지도 더 이상 짖지 않았죠. 선생님은 이번에는 작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작은 물고기는 헤엄치는 속도가 아주 빨랐어요. 잡을 만하면 도망가고 잡을 만하면 도망가고 했지요. 그때였어요. 작은 물고기가 다리 아래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핀레이가 탄성을 질렀어요. 선생님은 옳지 하고 다리 반대편 쪽에 그물을 댔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나오는 작은 물고기를 건져냈지요. 선생님은 물고기들을 옆반으로 가져가 그곳 어항에 놓아주었어요. 이제 우리 어항에 물을 갈아야겠다. 물고기들이 물감을 삼키면 안 되니까 말이야. 선생님은 어항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잠시 뒤 반 아이들이 교실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루시는 아직도 화가 나 있었죠. 그래. 하지만 어찌 보면 차라리 잘한 일인 것 같아. 물감통 안에 물감이 몽땅 어항 속으로 떨어졌으면 물고기들이 죽었을 테니 말이야. 핀레이의 강아지가 경고해 주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구나. 선생님은 루시를 달래며 말했어요. 그래, 모두 핀레이의 멋진 시수 덕분에 물고기를 살릴 수 있었단다. 선생님이 빙그레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선생님의 칭찬에 핀레이는 강아지를 꼭 끌어안았어요. 또박또박 이야기 매티의 생각모자 글 제니 니모 그림 루스 리버스 등장인물 매티, 엄마 아빠, 다람쥐, 벌, 할아버지 할머니, 아기와 아기 엄마 생쥐의 매티 장난이 또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도 커다란 사고를 치고 말았지요. 매티는 부엌 싱크대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물장난을 치며 놀았어요. 수도꼭지에서는 콸콸 쏟아져 나오는 물을 폭포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고무오리 인형을 가지러 가면서 수도꼭지 잠그는 걸 깜빡 잊어버렸지 뭐예요. 서둘러 돌아왔을 땐 이미 너무 늦었지요. 매티,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지. 엄마가 말했어요. 매티는 엄마 말대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될지 열심히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곧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죠. 곰곰이 생각한다고 눈을 감고 있다가 갑자기 유령놀이를 시작해버리는 일도 있었어요. 다음 날 매티는 재특이 흉내를 내며 현관문을 닫을 생각도 않은 채 슝 집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러자 매티의 뒤를 따라 들어온 한 줄기의 찬바람이 집안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 바람에 아빠의 신문이 휑 날아가 버렸어요. 매티, 문 닫아라. 아빠가 말했어요. 네? 왜요? 매티가 물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빠가 되물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매티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한번 잘 생각해봐. 아빠가 말했어요. 매티는 곰곰이 생각해보았어요. 하지만 왜 현관문을 닫아야 하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매티를 보고 아빠가 말했어요. 매티, 너도 이제 생각모자를 쓸 때가 된 것 같구나. 생각모자요? 그게 어디 있는데요? 매티가 물었어요. 글쎄, 그게 어디 있을까? 잘 생각해 보렴. 매티는 생각모자를 찾으려고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머리에 쓸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써보았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생각모자는 없었지요. 매티는 생각모자를 찾다가 잠시 우주인 요리를 하기도 했어요. 공룡, 요리사, 가수, 유령이 되기도 했지요. 여러 가지 모자를 쓰고 이 모든 걸 흉내내 보아도 매티는 왜 현관문을 닫아야 하는지 아직도 알 수 없었어요. 저런, 가여워라. 여보, 매티에게 생각모자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겠어요. 온종일 생각모자를 두고 고민하는 매티를 보고 엄마가 말했어요. 그것도 스스로 찾아야 해요. 결국 그게 생각모자 아니겠어요? 정말 열심히 생각하는 건 말이에요. 아빠가 말했어요. 매티는 집안의 모자는 전부 다 써보고 난 뒤 집 밖에서 생각모자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매티, 할머니 집에 가기로 한 거 잊지 마라. 아빠가 매티의 등 뒤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네. 매티가 달려나가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빠의 말을 잘 듣고 대답한 건 아니었어요. 매티는 생각모자가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매티는 곧장 들판으로 달려갔어요. 들판에서 도토리 뚜껑 하나를 찾았지요. 이게 생각모자가 아닐까? 매티는 생각했어요. 다람쥐 한 마리가 나뭇가지 위에서 그런 매티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기, 이게 생각모자라는 거야? 매티가 물었어요. 글쎄, 난 생각모자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걸? 다람쥐가 대답했어요. 매티는 하는 수 없이 도토리 뚜껑을 머리 위에 써보았어요. 그런 다음 눈을 감고 현관문을 왜 닫아야 하는지 생각해보았죠. 그 모습을 본 다람쥐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모습 정말 웃긴다. 그러자 얼굴이 새빨개진 매티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건 생각모자가 아니야. 내가 왜 현관문을 닫아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매티는 도토리 뚜껑을 벗고 이번에는 숲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서 꽃한송이를 발견했죠. 매티는 바로 이게 생각모자인 것 같았어요. 그래, 이번엔 맞을지도 몰라. 매티는 꽃을 따서 머리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어요. 매티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때 허공을 날던 벌 한 마리가 매티 머리 위에 꽃을 보고 다가왔어요. 벌은 매티의 머리 주위를 윙윙거리며 날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깜짝 놀란 매티는 걸음아 날 살려라 달아나며 소리를 질렀어요. 도와주세요! 매티는 머리 위에 꽃을 벗어 벌을 향해 세차게 던졌어요. 날 좀 내버려 둬! 난 생각보다 찾기에도 바쁘단 말이야! 매티는 그대로 공원의 벤치 아래로 달려가 숨었어요. 바느질을 하고 있는 할머니도 그 옆에 앉아있는 할아버지도 볼 새가 없었지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 내려오더니 매티 눈앞에 툭 떨어졌어요. 아름다운 은색 모자였지요. 아, 이게 바로 생각모자인가 보다. 매티는 재빨리 은색 모자를 집어 머리에 썼어요. 그때 매티의 머리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골무를 떨어뜨렸구려. 그러더니 갑자기 거대한 손가락들이 매티가 쓴 골무를 향해 내려왔어요. 깜짝 놀란 매티는 서둘러 골무를 벗으려 했지만 머리에 꽉 끼어 잘 빠지지 않았죠. 어쩔 수 없이 매티는 골무에 머리가 낀 채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순간 머리에서 골무가 빠지는 바람에 매티는 높은 데서 뚝 떨어졌어요. 매티는 한 바퀴 빙그르르 구르고 일어나 재빨리 도망쳤어요. 공원 벤치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달리고 또 달렸지요. 저 거인들이 쓰기에 은색 모자는 너무 작았어. 거인들은 아주 아주 작은 생각을 하고 사나 봐. 매티는 한숨을 쉬며 걸었어요. 바로 그 순간 매티는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어요. 발밑에는 아기의 벙어리 장갑이 있었지요. 매티는 바로 이게 생각 모자인 것 같았어요. 모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컸지만요. 매티는 이제 드디어 왜 현관문을 닫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매티가 그 장갑을 쓰는 순간 아기 엄마가 벙어리 장갑 한 짝이 없다는 걸 알아챘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더니 매티가 쓴 장갑을 집어들었지요. 아기 엄마는 매티가 장갑 안에 들어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자연스럽게 장갑을 집어 아기 옆에 놓은 다음 아기와 매티를 태운 유모차를 몰고 슈퍼마켓으로 갔지요. 장갑 속에 있던 매티는 점점 더워졌어요. 이게 생각 모자일 리가 없어. 숨쉬기도 어렵고 너무 더워서 생각할 수도 없잖아. 매티는 장갑 속에서 꼼지락꼼지락 기어나와 유모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쥐다!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어요. 남자아이들이 매티를 뒤쫓았고 손님들은 비명을 질렀어요. 손수레들은 서로 부딪히고 쌓여있던 깡통들은 무너져 사방을 굴렀지요. 밥솥아! 매티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난리를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었어요. 매티는 허둥지둥 슈퍼마켓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밖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우르르 쾅 천둥이 울리고 번쩍번쩍 번기도 치고 먹구름에 비까지 쏟아져 내렸지요. 집에 도착했을 때 매티는 홀딱 젖어 있었어요. 엄마! 매티는 현관문을 활짝 열며 엄마를 불렀어요. 그런데 집안엔 아무도 없었어요. 엄마랑 아빠는 어디 간 걸까? 매티는 구석에 앉아 몸을 말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몸이 따뜻해지질 않는 거예요. 현관문 닫는 걸 잊어버렸거든요. 물론 할머니 집에 가는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지요. 열린 문 사이로 바람이 휙 휩쓸고 지나갔어요. 비가 들이치고 종이, 깡통, 나뭇가지, 젖은 나뭇잎 등이 날아와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었어요. 매티는 점점 더 추워졌어요. 이럴 때 나한테 생각 모자가 있으면 좋을 텐데. 매티는 울먹이면서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리가 아파왔지만 매튜는 멈추지 않고 계속 생각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매튜의 머릿속에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떠올랐어요. 매튜는 벌떡 일어나서 현관문을 닫았어요. 그런 다음에 모든 쓰레기들을 치웠어요. 집안을 쓸고 가구의 먼지도 닦았어요. 몇 분 뒤 집안은 축축한 기운이 사라지고 따뜻해졌어요. 그러자 피곤이 몰려온 매티는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집에 와보니 매티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매티,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엄마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매티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죠.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아다닌 줄 아니? 할머니 집에 갈 거라고 말했잖아. 널 찾을 수 없어서 우리는 너 혼자 할머니 집에 간 줄 알았단다. 엄마가 매티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매티는 엄마와 아빠에게 생각 모자를 찾아다니는 동안 벌어졌던 끔찍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참! 아빠! 왜 현관문을 닫아야 하는지 이제 알았어요. 문을 안 닫으면 바람과 비, 온갖 쓰레기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매티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매티, 드디어 생각 모자를 찾았구나. 아빠가 말했어요. 정말요? 어디 있는데요? 매티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어요. 매티, 생각 모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늘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그건 네가 생각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아빠가 매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 알겠어요. 매티는 자기 머리를 톡톡 치며 활짝 웃었어요. 그러고 보니 현관문에서부터 거실까지 진흙 묻은 발자국이 한 줄로 쭉 나 있었어요. 누군가 들어오면서 발 닦는 걸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매티는 발자국을 가리키며 낄낄 웃었어요. 아이쿠, 이런. 아빠는 그제야 진흙이 잔뜩 묻은 자신의 신발을 발견했어요. 아빠도 생각 모자를 쓰지 않을 때가 있구나. 엄마도 아빠를 놀렸어요. 잊어버리기 전에 말해야겠구나. 할머니가 내게 보낸 선물이 있단다, 매티. 엄마가 바구니에서 초콜릿 케이크를 꺼내며 말했어요. 야호! 오늘은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날이에요. 그날 밤, 매티는 정말로 생각 모자를 쓰고 있는 꿈을 꾸었어요. 그 모자는 반짝거리는 은색 별들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별 하나하나에 생각 하나하나가 담겨 있었지요.